숨이 막힐 것 같던 어제와 눈뜰 힘조차 없던 오늘이 또 반복될 것만 같아 울고 싶은 네 맘 알아 나도 똑같은 걸 잠시 쉬어가도 돼 천천히 걸어도 돼 널 따라오는 그림자마저 힘겨울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내가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잊지 마요 내가 있다고 불을 끄고 누우면 언제나 이유 없이 또 잠을 설치고 왠지 모를 서러운 마음 눈물 흘리지만 잘 자 내일 잘하면 돼 Good night 잠시만 멈춰도 돼 Oh beautiful night 괜찮아 꼭 해주고 싶었던 그 말 넌 잘하고 있어 더 잘하고 있어 더는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날 언제나 그랬듯 분명 이겨낼 거야 넌 결국 이뤄낼 거야 내 말만 믿으면 돼 네 손 놓지 않아 절대 난 네가 넘나본 창가 아주 잠깐 쉬어가도 돼 한 걸음 두 걸음 숨을 고르며 걸어가 I'm here for you.